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주내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쫓으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약하고 지혜 없던 여인들의 대표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녀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또 실패한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시골에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 주셨고 또한 그들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의 찾아가는 그 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런 믿음과 사명을 회복한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였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그들의 증언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 제자들조차 그랬다는 것,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조차 그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자신들의 그런 믿음 없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 면목을 보는 것,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송세월이 아닌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겸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생활이 그 신앙의 연륜이 허송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없고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며 그런 무익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인하여서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였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히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세 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을 주신 그 대상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꾸지람을 받은 자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자격을 갖춘 자, 합당한 자, 그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각 기관의 장관들을 뽑을 때 늘 그 선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이런저런 결격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께 따져야 할지도 모르죠. 아니 예수님 자격 있는 사람을 좀 뽑아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합당한 어떤 자격 요건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그 자격을 그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넘어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역할의 적임자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과 전혀 다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실패자임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자격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자격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이런 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격 없음을 보는 자들이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덩어리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자격 없는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높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그런 자들도 품으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자격 없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어떤 결정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과 정죄가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고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이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이 제자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격과 능력과 실력에 그 복음 전파의 전진과 또 복음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감사하게도 누구라도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복음 자체를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표적은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그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이거다라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표적들, 이 표적들이 이 믿는 자에게 믿음의 증거로 따른다고 했지 그것을 확인하거나 뭐 연습하거나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신유 집회를 하거나 뭐 방언 및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믿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 하면서 연습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기대해야 된다고 막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라까지 말도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이런 오해는요. 여기서 나오는 표적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 하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중요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담고 있는 그 내면의 의미, 그것이 표적이 사실 주어지는 보다 중요한 의도이고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귀신을 다 내쫓고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첫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네. 혼인잔치를 열고 있던 주인의 걱정을, 네, 이제 술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 분위기에 망칠 것 같은데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네. 쓸모없어 보이던 물을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잔치집에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나눠지고 결국 그 백성들이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을 계시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의미로서의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복음이 믿는 자를 귀신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존귀하게 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욕심을 따르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적 귀신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따라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방언은 하늘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한,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는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게 새 방언입니다. 뱀을 잡는다는 것도 뱀을 들어 올려서 내친다는 뜻인데 이 뱀이 항상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항상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음 선포에 의해서 뱀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뜻으로 앞서서 이야기한 귀신을 쫓겨난다는 말과 같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도 신자가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은 인간의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신자는 그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이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생명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훼손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것도 이 사망의 대표적인 증상인 질병이 복음에 의해서 정복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망이 정복될 것이라는 의미죠. 특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실 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곧 병든 자, 사망에 갇힌 자들이 진정으로 고침받는 길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들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기독교 초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고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외적인 표적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고 그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마치 구약의 제사 제도나 어떤 제도들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네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두 가지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셔서 복된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표적들이 증거하는 바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귀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늘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전하며 또 무엇으로 훼손할 수 없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담대하게 사시고 또 사망을 정복한 복음을 가진 자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완악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 없어 보이는 자들, 그런 제자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축복,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축복들 기억하시면서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날도 감사로 또 기쁨으로 또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